시작이 좋아. It's a brand new year.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 와. Yeah. 새 소망도 빌었어.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. Yeah. 느낌이 좋아. Mm-hmm. 느낌이 좋아. Feeling good, feeling good.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딱 한 가지. Except for one thing. 네가 없을 뿐 그게 슬플 뿐 그것뿐. 아침에 눈을 뜨기 싫어. 창밖을 때리는 햇살 좀 빌어먹을 날씨도 붉어진 맘과 어질러진 내 방과 하나도 어울리지 않아. 난 새까만 커튼을 쳐 무거운 몸을 일으켜. 거울을 봐 헝클어진 머리 밤새 뒤척거렸나 봐. TV 속에 나와 상관없는 얘기만 이제 너를 돌리다 멈춘 네 모습은 나 가만히 좋아 보여. 네 모습 애써 웃어보려 입꼬리를 씩 올려봐도 눈가에는 눈물이 핑. 멀었나 봐. 아직 난 제자리 걷나 봐. 시작이 좋아.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 와. 새 소망도 빌었어.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. 느낌이 좋아. I'm feeling good. 느낌이 좋아. Can 투자하고 너에게 맞췄던 내 긴 생머리 잘라봐도 이 모습을 보게 될 사람은 네가 아니겠지. No. 거짓말처럼 나도 괜찮아지겠지. Yes. 너와 자주 가던 식당 할머니는 너의 안부로 먹고 시간은 yeah. 멈춘 듯해도 시계는 같지. 자 조금만 더 아파할래. I will be fine. 이 눈이 녹을 때쯤 불기운이 오를 때쯤 그쯤이면 너도 두리겼던 함께 나누었던 것들 다 잊을 수 있겠지. 누군가의 예언과는 달리 이제 시작이야. Life is going on. 네가 들었다면 화낼 거야. 내 소원. 시작이 좋아. Yeah.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 와. 새 소망도 빌었어. Yes,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. 좋아. 느낌이 좋아.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딱 한 가지. 네가 없을 뿐 그게 슬플 뿐 그것뿐.